하루 종일 현기증에 시달려. 하지만 나 경주마처럼 또 헥거리며 달려. 이름은 리쌍 등번호는 23. 더 빨리빨리 나를 괴롭히는 그 소리에 온몸을 다 바쳐. 하지만 이제는 숨통이 다 막혀. 어디론가 난 떠나고 싶어. 아무도 모르게 내 발자국 위에 모래를 덮으며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무도 날 모르는 그 어디론가 난 떠나고 싶어. 내가 내 주인이 돼 말없이 세상을 느낄 수 있게. 또 보이는 모든 게 나를 향해 밝게 웃음 질 수 있게. 위로 위로 위로 조금 더 높이. 바람 부는 언덕 넘어 달려가봐 달려가봐. 위로 위로 위로 조금 더 높이. 내 자유를 실은 영만 잘 따고. Low high low high. 이제 낮았지만 숨 막힌 도시에 떠나. 중독 가스를 마셔고 쓰러질 것만 같아. 가타부타 떠들어대는 현실을 벗어나고파. 또 심장이 나버릴 것 같던 설레이던 그녀의 키스에 난 더 이상 눈을 감지 않아. 그저 바나나 한 세트를 선물해주고 난 그 어디론가 어디론가 난 떠나고 싶어.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은 곳. 또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. 낡은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어디론가 난 떠나고 싶어. 해변을 달리는 야생마를 흉내내. 햇살이 내리쬐는 내내 저 멀리 달리고 싶어.